안녕하세요. 작은 여유가 그리는 풍경의 효쌤 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Q&A 시간이 왔습니다. 우선 첫 곡 듣고 본격적으로 Q&A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곡은 어노인팅이 부릅니다. 온 땅의 주인. 나로 인함이 아닌 땅의 주인 듣고 왔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아,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3월 14일인데 실제 녹음하는 오늘은 3월 5일인데요. 너무 더워요. 아, 진짜. 아, 맞아요. 여름이 다 간 줄 알았는데 이거 뒤통수 제대로 맞은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멍하고 내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아유, 그렇습니다. 되게 2월 같아요. 네, 1, 2월 같고. 원래 3월 이쯤 되면 이제 조금씩 선선해질 때 됐는데, 아, 이게 쉽게 그렇게 더위가 안 가네요, 요즘에. 그쵸. 자, 오늘 Q&A 주제가 뭐였죠? 오늘 저희 Q&A 주제는, 이제 두 가지 정도 준비해봤는데, 네네. Q&A 주제 하나는 호주와 뉴질랜드. 정말 비슷한가? 그리고 두 번째, 왜 뉴질랜드를 택하는가? 아, 참 어려운 질문인데 저희가 호주를 살았으면 아주 그냥 자신 있게 대답을 했을 텐데 근데 둘 다 호주는 살아본 적이 없죠. 왜 다들 소위 말하는 것처럼 뉴질랜드에서 호주를 많이 따라한다라는 말들을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저희가 오늘 드리는 답은 저희도 호주를 살아보지 그쵸. 않았기 때문에 그냥 저의 생각만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부분 꼭 참조하시고요. 일단 우선 호주, 뉴질랜드 하면은 호주가 뉴질랜드를 좀 크게 만들어 놓은 편? 반대로 말하면 호주의 시골이 뉴질랜드, 오클랜드 정도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호주에서 오신 분들, 많은 분들을 만나면은 그분들이 하는 말씀이 되게 호주의 한 시골 같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도 서울에서 왔을 때 시티 퀸스트리트만 가도 그냥 이태원 온 것 같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제일 큰 도시라고는 하는데 그런 느낌 정도? 그 다음에 제가 들은 거는 예전에 호주 달러가 비싸고 인건비가 센데 지금 물가가 뉴질랜드가 호주를 넘어섰대요. 맞아요. 더 비싸대요. 그러니까 두 번째 이따 하실 질문인 뉴질랜드를 왜 택했을까? 그 부분 저도 할 말 왜 택할까요? 대답할 말은 없는데 일단 호주는 습하지 않대요. 제일 좋은 거. 진짜 1년에 이런 습한 날씨가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이 키우긴 뉴질랜드가 더 좋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호주도 겨울이 있나요? 겨울 있죠. 호주도 다 겨울. 호주는 일단 땅이 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제 호주는 되게 햇볕 쨍하고 되게 그럴 것 같아서 되게 따갑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선 노래 한 곡 또 듣고 와서 또 얘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곡은 유은성 씨가 부릅니다. 난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듣고 오겠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일단 뭐 많은 분들도 아시는 사실을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호주와 뉴질랜드의 차이가 뉴질랜드는 귀족들이 휴양지로 오는 그쵸. 곳이었고 호주는 죄수들을 가둬놓는 섬이었다고 하잖아요. 아, 그거는 몰랐어요. 아, 그래서 그러니까 그 유배지 같은데 영국에서 그러니까는 이제 그거예요. 양반과 천놈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뉴질랜드가 은근히 호주에 대해서 좀 적대시하는 게 없지만 질투나 뭐 이런 건 있어요. 왜냐면은 어떻게 보면 계급으로 보다 뭘 보나 자기네들이 훨씬 더 잘났는데 밑에 것들이 이제 더 잘 나가니까. 그래서 그런 좀 자존심 싸움 같은 게 있어서 호주랑 비교하는 걸 좀 싫어해요, 뉴질랜드가. 근데 반대로 말하면은 뉴질랜드는 인종차별이 심해요. 여기서는 원주민, 마오리 원주민이 제대로 대우를 받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거기는 원주민들이 되게 인종차별 당하고 있고 뭐 그렇다고 들었었어요. 아, 호주가? 호주가. 그리고 동양인들도 인종차별을 당해. 아, 맞아. 호주가 그런 게 있다고. 네, 그 아는 동생, 뭐 예준 씨도 아는, 네. 같이 아는 그 동생이 있는데 호주 시드니를 갔는데 여기서 알던 프랑스 친구도 있어가지고 연락해서 만났는데 이 나라에서는 인종차별 같은 거 발언을 전혀 안 했던 그 친구인데 1년 뒤에 거기서 만났는데 인종차별을 한다는 거예요. 아, 같은 친구인데도? 네, 친구가 나를 이런 식으로. 내가 충격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뉴질랜드와 호주 많이 닮았죠. 건물 구조도 닮았고 심지어 국기도 비슷하고 도로 이름도 똑같아요. 퀸 스트리트. 아, 맞아, 맞아, 맞아. 뭐, 빅토리아 스트리트. 뭐 되게 비슷한 게 많아요. 똑같은 것들도 되게 많아요. 건물 양식. 쉽게 말하면은, 페리 빌딩. 거기도 똑같은 거 있어요. 그쵸. 어떻게 보면은, 여기가 따라한 건지, 거기가 여길 따라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비슷한 점이 정말 살면서 듣는 것도 많이 듣고. 그리고 되게 좀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이제, 뭔가 한국이랑 일본, 네? 호주랑 뉴질랜드 사실상 비행기 타고 한 4시간, 3시간 가지 않나요? 3시간? 3시간 정도 걸리니까 근데 저는 한번 꼭 가보고 싶어요, 호주를. 네,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저는 거기 편도 네, 저도 맨날 거기 편도가 아니라 경유 아, 경유, 편도래요. 네, 저도 경유 경유로 들렸다가 공항만 들렸다가 이제 저도 두 번밖에 안 가봤는데 가면은 진짜 신기해요. 외국 왜냐면 보다폰 그대로 있죠. 아,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대로 맞아요. 있죠. 그러니까는 진짜 호주를 가도 외국 같이 느껴지진 않을 것 같아요. 말도 똑같고. 네, 또 다음 곡 한번 듣고 와야죠. 네, 저희 다음 곡은 어노잉팅의 예수 피를 힘입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입니다. 네, 듣고 오겠습니다.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었나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아우, 제목이 길어서 봤더니 저번 주에 들었던 곡이었군요. 그렇죠. 저번 주에도 이거 선곡해서 했죠. 근데 많은 분들이 왜 뉴질랜드를 오나? 뉴질랜드에 있던 사람들이 호주를 가면 다시 오진 않아요. 네, 맞아요. 근데 호주에서 먼저 살았던 사람들이 뉴질랜드로 오는 경우들은 꽤 있더라고요. 호주 여기서 살다가 호주로 갔는데 돌아오진 않고 또 호주에서 여기로 왔는데 돌아가진 않고. 되게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왜 내가 가진 것보다 남이 가진 게 좀 부럽다는 것처럼 뭔가 호주는 그래도 약간 좀 크고 좀 뭔가 뭐라고 했죠? 열정이 있고 되게 뭔가 도시 같은 느낌? 그리고 일자리도 많고 쉽게 말하면 시드니는 거의 한국이랑 똑같아요. 그쵸, 일단 자기가 하는 만큼 대우를 받고 인정을 받고 될 수 있는 인생의 피크를 찍을 수 있는 기회가 뉴질랜드보다 많대요. 뉴질랜드는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이유가 시장이 작고 기회가 적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까 처음 이번에 얘기했듯이 뉴질랜드에서 호주를 가면 안 오고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왔을 때도 다시 호주로 돌아가는 경우가 적다라는 건 뭐냐면은 그 자기가 할 일을 찾은 사람, 자기한테 맞는 이 환경을 찾은 사람은 안 떠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굳이 어디가 좋다라고 하는 것보다 본인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곳이 선택을 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제가 호주로 가면 저는 거기서는 못 살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거기도 교육 환경이나 이런 거 시설은 잘 돼 있는데 ACC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의사는 되게 힘들대요. 그쵸. 비싼 진료비 비싸게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에 비하면 전 뉴질랜드가 좋듯이 사람마다 다 환경적으로 선택을 할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뉴질랜드가 호주보다는 전 더 자연이 푸르고 복지시설이 잘 돼 있다는 거. 호주는 복지보다는 기회가 더 많다고 하는 거. 인건비도 높고. 대부분 되게 젊은 층들이 호주를 되게 많이 선호하시는 것 같고 젊은 친구 좀 가족 단위로 이제 오시는 분들이 좀 더 뉴질랜드를 선호하시는 게 아닌가. 또 제 친구도 호주에서 이제 영주권을 따고 결혼해서 딸까지 낳고 뉴질랜드로 넘어왔어요. 여기서 이제 회계사 일을 하는데 지금 둘째가 임신 중이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출산을 하는데 고민을 하는 거예요. 호주 시민권을 줘야 되냐? 뉴질랜드 시민권을 줘야 되냐? 왜냐면 여기서 태어나면 뉴질랜드 시민권이지만 호주가 제한이 있고 그렇죠. 호주에서 태어나면 호주 시민권이지만 뉴질랜드 시민권은 없어요. 근데 어느 시민권을 받든 호주랑 뉴질랜드 안에서는 크게 상관없다고 들었는데 시민권은 그러니까 뉴질랜드 시민권이 있으면 호주 가서 영주권자처럼 영주권은 아니더라도 거주는 가능하대요. 그렇죠. 근데 호주 시민권이 있으면은 뉴질랜드 왔을 때 영주권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야 호주로 가. 호주로 가면 그러면 일단은 네 딸은 세 군데 국적을 갖는 거 아니냐? 한국, 뉴질랜드. 아, 국적은 아니라 뭐 한국과 시민 뭐 호주의 국적을 갖고 있지만 영주권은 세 군데를 갖고 있으니까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 또 노래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제이어스의 아름다우신 그리고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두 곡 듣고 오겠습니다. 아름답고 놀라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정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남기면 조용히 막을 내리죠 갈비뼈 사이사이가 지릿지릿한 느낌 나 사랑받고 있음을 알게 해주는 노베 너에게 참 많이도 배웠다 반쪽은 채웠다 소중한 사람이었다 널 사랑하면서 가끔씩 떠오를 기억 그 안에 네가 있다면 그거면 충분해 사랑을 했다 우리가 만나 지우지 못할 추억이 됐다 볼만한 멜로드라마 괜찮은 결말 그거면 됐다 널 사랑했다 네가 벌써 그립지만 그리워하지 않으려 해 한편의 영화 따스했던 봄으로 너를 기억할게 우리가 만든 love scenario 이젠 조명이 꺼지고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면 조용히 막을 내리죠 우린 아파트에 박고 우습게 질투도 했어 사랑했다. 예, 요즘 거의 아이콘 사랑을 했다. 네. 얼마 전에 뉴스 보니까는 빅뱅의 기록을 깼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예. 10년 동안 무너지지 않았던 기록을 깼다. 인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 노래가. 그렇군요. 사랑. 이 노래가 제가 이거로 한국인이 직원인지 모르겠는데 그 시티에 에스콰이어 있잖아요. 네. 거기서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시티? 네. 시티에도 에스콰이어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스카이 시티 쪽에. 아, 스카이 시티 쪽에. 거기서 네, 이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한국인이 틀어놓은지 모르겠는데. 거기 한국 사람 많으니까.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어요. 네, 에스콰이어는 대부분 막 중국인들이 지어주고 있으니까 그렇죠. 뭐 중국의 사람들은 또 한국 노래 또 K-pop 되게 좋아하니까. 그렇죠. 자, 뉴질랜드를 선택한 이유. 지금 그거에 대한 Q&A를 하고 있는데, 예준 씨는 뉴질랜드를 왜 뉴질랜드를 선택을 했어요? 제가 뉴질랜드를 선택한 이유. 부모님 그러니까, 밑에께서?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사실 있는데, 이제, 제가 사실은 뉴질랜드 오기 전에 이제 조금 고민이 컸던 게, 싱가포르를 가느냐, 이제 뉴질랜드를 가느냐였어요. 네. 제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고민이 컸었는데 이제 뉴질랜드를 선택한 이유는 싱가포르 아시아 그쪽이잖아요. 네. 그런데 뉴질랜드는 이제 오세니아주잖아요. 그래서 좀 더 뭔가 일단 다른 느낌이 외국 왜냐면 저는 필리핀에 같은 아시아인 필리핀에 살아봤잖아요. 그리고 싱가포르도 가봤는데 별로 필리핀이랑 다를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뉴질랜드 하면 정말 외국 같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왔을 때 몰랐던 그러니까 정말 금발이고 눈 색깔도 정말 다르고 흑인도 있고 마오리족도 있을 거고 뭔가 되게 느낌이 정말 여기는 진짜 외국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 뉴질랜드를 선택 그러니까 외국에 정말 나고 싶었던 거죠. 근데 막상 와보니까 중국인밖에 없더라고요. 인도. 인도 분들이랑. 아시아 사람들이랑. 네. 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마오리의 조상이 네. 한국인의 조상과 같다. 몽골족이다. 아, 진짜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한국에서 다큐멘터리에서 그 부분을 다뤄서 얘기를 했는데, 문화가 되게 비슷해요. 오. 예를 들어서 옛날 한국에는 남녀 뭐라고 그러죠? 그 같이 겸상 안 하는 거? 네. 한 것처럼 여기도 마오리 부족 가면은 남자 따로 밥 먹고 여자 따로 밥 먹고. 오, 정말요? 그다음에 우리 어렸을 때 그 뭐 누워 있으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거, 사람 위로 지나가는 거, 그거 되게 중요시 여기고요. 그러니까 머리를 되게 신성시 여겨요. 그래서 머리 쓰다듬으면 안 되고. 아. 마오리 애들은.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행주, 걸레가 밥 먹는 식탁 위에 올라와 있으면 안 돼요. 오. 그리고 장례 문화도 비슷해요. 3일장 하는 것부터 해가지고 그런 신기하다. 문화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제사 지내는 법 그런 것들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누군가랑 마오리한테 얘기할 때 누군가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얘기하는 건 되게 무례한 거래요. 그러니까 눈을 바라보지 않는 게 제일 좋아요. 대부분 이제 외국 친구들은 이제 한국 아시아 쪽 말고 약간 뭐라 그러죠? 서양인이라고 그러나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누군가 얘기할 때 서로 눈을 마주보는 게 A라고. 그렇죠. 근데 얘네들은 마오리는 이제 또 그게 아닌 거죠. 되게 네. 되게 신기하네요. 이게 문화라는. 그래서 마오리 문화 보면은 뭐 누가 죽었어요. 자살을 했어 호수에서. 네. 그러면은 제사를 지낼 때 전까지는 낚시도 하면 안 돼요. 낚시요? 네. 그 호수에서. 아, 그 호수에서. 뭐 침대 병원에서 누가 죽었다. 그럼 제사나 기도를 하기 전에는 새로운 환자를 그 침대에 눕히면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한국에서는 그러잖아요. 뭐 터가 안 좋다는 맞아, 맞아, 맞아. 이런 것처럼 그 사람 영혼을 기린다거나 그런 제사 문화 이런 게 한국 문화랑도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어우, 근데 지금 시간을 보니까 벌써 되게 시간이 다가오는데 우리가 한 얘기도 없는데 벌써 이러네요. 일단 뉴질랜드 제가 체크한 이유는 뉴질랜드에서 의료 선교를 하려고 왔긴 했는데 살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친구들한테도 권하는 게 진짜 가족을 같이 가족과 함께 살기 너무 좋은 곳. 물론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생의 피크를 찍는다거나 기회가 부족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땐 기회는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단지 시도를 안 한 것뿐이죠. 저 시장이 작으면 또 거기에 우리가 크게 기대하는 또 다른 큰 기회가 있을 수 네. 있으니까 시장을 개척해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그렇죠.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또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마지막 두 곡 소개시켜드리면서 인사를 드릴게요. 말을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모아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고요. 예, 마지막 두 곡은 예준 씨께서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마지막 두 곡은 인더시티의 주는 이 도시의 주 그리고 김워커의 I need you more 듣고 저희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작은 여유가 그린 풍경의 효쌤 예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저녁 시간 되세요. Oh, Lord. 나랑의 주 되신 주님, 주는 어둠 속에 빛, 절망 가운데서만 찾는 평화 되시니 주와 같은 주와 같은 그 같은 그 없네. I just wanna be Your presence is life to me. Your presence is life to me. It's the air that I breathe. I need you more every day, every day, God. I need more of your presence every day, every day.